너는 별을 보자며 내 몸을 당겼어. 단 한 번의 달빛을 내 눈에 담았어.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, yeah. 근데 다른 게 더 없는 star, yeah. 멈춰두지 않을게. 저 달이 외롭지 않게 해줘.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었어. 저녁 너를 잊지 옥상에 걸터왔죠.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, yeah. 근데 다른 게 더 없는 star, yeah. 괜찮아 네가 내 우주도 밝게 빛나줘. Yeah. 이런 가사 한마디가 널 위로한다면 나 펜을 잡을게. 적인 것보다 진심만으로 말할 수 있어 all day. 고양이보다는 강아지같이 날 기다렸지. 하루 종일 뭐가 그리 슬펐지. 이별에서 너가 가장 특별해. 너는 그런 걸 전혀 몰랐지. You want some more, oh. 왜 자꾸만 널 가두려하는 건지. You want some more, oh. Sky is nothing to believe.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었어. 난 너가 아주 가끔씩 무겁게 할 때마다 움직. 널 위로할 손이 난 없네. Yeah. 지금 난 갈 길을 잃은 별, 날 당기는 힘은 없던 별을 잃은 하늘처럼 떠돌고 다녀. 우리가 지난 길이 별자리처럼 나와 너 그 길을 따라서 날 기억해줘. You want some more, oh. 왜 자꾸만 널 가두려하는 건지. You want some more, oh. Sky is nothing to believe. 너는 별을 손을 끌어서 저녁 너를 잊은 옥상에 걸터왔죠.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, yeah. 근데 다른 게 더 없는 star, yeah. 괜찮아 네가 내 우주도 밝게 빛나줘. Girl, I don't know why I'm living. Girl, I don't know why. 처음부터 다시 알려줘. Joe.